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일 사랑이 뜨란 뜨란지기 백두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에는 세 가지 색이 있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멈춤, 초록색은 통행. 뭐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황색이 노란색 등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등이 켜지면 아직 가도 돼, 빨간색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금방 빨간불이 들어오겠네, 조금 멈췄다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당연히 안전한 쪽은 잠깐 기다렸다 출발하는 쪽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음성이나 사인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요, 거봐 뭐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라고 대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와 정말 이만하기를 감사하네, 다 주님의 은혜지 라고 반성의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잘 멈출 줄도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고 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열린 귀를 가진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과 귀가 둔하여서 수없이 많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춰서는, 회개할 때 돌아서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로 소리치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계속 이 찬양이 입가에 맴돌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근심이 있는 자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이름 구할 때 너의 하나님 강하시. 좋은 씨앗입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아멘. 너를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좋은 씨앗의 음성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자메시지 3080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라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경 말씀 읽고 계신 사진도 같이 올려주셨어요. 네. 사무실에서 지금 읽고 계시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시는 그런 모습도 같이 사진 찍어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정민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ARS 데이 참여합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그래, 오늘 ARS 데이입니다. ARS 데이.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요, 저희가 ARS 데이라고 정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060-600-1004번, 060-600-1004번, 한 통화 5,000원의 귀한 헌금이 방송사로 입금이 되고, 저는 귀한 선교 헌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ARS 060-600-1004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선교 헌금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기다립니다. 060-600-1004번인데요. 한 통화 5,000원의 헌금이 방송사로 입금이 되고 귀하게 선교 헌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핸드폰이나 유선전화 다 가능하신데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하시고 기도하는 마음, 특별히 또 이번 11월 같이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라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아침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신다면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커피 한 잔 줄이시고 맛있는 과자 몇 봉지 줄이시고 해서 같이 이 선교사에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60-600-1004번 전화하시면요 한 10초 조금 지나서 삐 소리와 함께 5,000원의 귀한 헌금이 입금이 됩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삐 소리 듣고 끊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다만 천국을 빼놓고는.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다만 행복을 제외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뭐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그렇지 않죠. 천국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구원을 또 우리가 선물로 받고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돈으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걸 하나님께 기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죠. 또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참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또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들,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또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060-600-1004번인데요. 잘 모르시면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뭐 점 하나만 찍으셔도 되고요. ARS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바로 접속하실 수 있고 또 안내 받으실 수 있는 숫자 번호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060-600-1004번 핸드폰이나 유선전화 다 가능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밝은 미래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 식품. 검색창에 옥반 식품. 1577-3150. 안녕하세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입니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니엘 리더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전원 기숙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신본주의 학습과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루 세 번의 예배를 통해 견고한 기독교 신앙을 무장시키며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니엘 리더스쿨입니다. 현재 성적만을 보고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394-4033입니다. 오늘은 극동방송 ARS 데이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ARS 데이로 정하고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RS 전화 060-600-1004 060-600-1004번으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5,000원의 헌금이 방송사로 입금되며 전액 방송 선교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ARS 방송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복음 성가 가수이자 작가인 마이클 카드 초청 내한 콘서트가 오는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엘샤다이라는 곡으로 1983년 올해 작곡상과 가창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마이클 카드는 미국 도브 어워드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며 30여 개의 앨범과 20여 권의 책을 낸 CCM계 최고의 감동 아티스트입니다. 포크와 어쿠스틱 사운드, 영감 있는 목소리로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마이클 카드 내한 콘서트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320-0500번 320-0500번 홍보팀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깊이 있는 찬양의 세계와 은혜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랑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드리는 제이손의 고급 선물 세트, 멘토 무선 안마기 제조회사 멘토 주식회사에서 안마쿠션, 비타민 같은 완구를 만들어온 트로이톤에서 코코몽 읽어주는 성경 동화가 들어있는 사운드 퓨처북 6종, 모든 피부에 더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스킨 3종 세트,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떡볶이 요리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버벅이네에서 떡볶이와 떡볶이 양념, 나블러스숲에서 성지에서 온 유기농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만든 올리브 오일 비누, 천연고추냉이 전문기업 분일월드에서 향균 와사비와 한방 천연 샴푸 세트와 치약 세트, 동화 우치카에서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르라민C, 헤르더마에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고 밤사이 수분과 탄력을 공급해주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 푸드앤웨이브가 만드는 쭈꾸미 전문점 쭈꾸쭈꾸와에서 식사권, 가양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선프리모 뷔페 식당에서 가족식사 초대권, 태초 메디칼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 알칼리 이온수기, 극동방송 60주년 특집 동성애 강좌를 책으로 엮은 비전북의 동성애 하나님의 기준에 서라,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과 금모래 해수욕장에 보이는 내 마음의 봄 펜션의 숙박권, 실제 미국 뉴욕을 다니는 것처럼 모바일 가상세계에서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토클리시의 수강권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랑했들 안에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글도 나누시고 또 좋은 이야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하사연도 올려주셔도 되고요. 샵 1069,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ARS 데이죠. ARS 데이. 이학근 안수집사님 반갑습니다. 좋은 날이죠. 10시 30분 정도 항상 늘 또 움직이면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 지금이 10시 22분이니까 아직도 출발 전이시군요. 신호등의 적절한 비유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차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출발합니다. 사랑의 뜰 안에서 또 받은 선물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첫 찬양의 간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이 나라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ARS 데이 참여합니다. 첫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대요.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899님께서는요, 아유, 방송만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기도도 잘 하시네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죄의 곁에 있는 저를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글 주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온 세상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과 함께 하시죠. 입의 클리닉.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사역연구소 이유정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네. 네. 그래서 옷 하나 제가 더 껴입고 왔습니다. 추워서. 그러시군요. 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네? 참 고무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예. 이 가끔 예배 목숨을 걸라 이런 말씀을 또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런 말씀하신 분들 많죠? 예, 예.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예배는 얼만큼 중요한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네.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네. 사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은 제가 이제 대학생 돼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온전한 예배를 예배 목숨을 거기 전까지 저는 한마디로 망한 예배자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망한 예배자.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네. 신경쇠약증에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고 네. 자살까지 제가 생각하는 만큼 네.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예, 예. 그때 이제 가장 제가 그 고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에서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당구였어요. 당구요? 예. 당구를 치면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였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 모태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당구 한번 이렇게 빠지시면 네. 지나가는 물체 다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아니, 뭐 누워서 하늘 천장을 보면은 그 당구 네. 당구 다리처럼 다 보이고. 저는 안 보이던데요. 하여튼 저는 그때 아직 당구에 거의 중독이 될 정도로.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는 빠지지 않고 주일 성사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네네. 말을 들어가지고 빠지지 않고 예. 늘 다녔었는데 네. 설교 시간이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네. 근데 당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 당구를 어떻게 묵상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장이 이제 직사각형 당구다리처럼 생겨가지고 예. 이제 장로님들 이제 머리 네 분을 이제 골고 거죠.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아니,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저는 당구 3 쿠션을 묵상을 했다고요. 아. 이제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했으니까. 이제 적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끝나자마자. 당구장 바로 가신 겁니까? 대학부 성경 공부 제끼고, 당구장으로 가면은, 거기 이제 대학부에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요. 예. 약속도 안 했는데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자살을 꿈꾸는 젊은이로 전락했죠.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거는 우리가 뭐 취사 선택의 이슈가 아니고 예? 죽느냐 사느냐 이슈라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럼요. 성경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즉 예배 네네. 때문에 일어났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도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즉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한 네. 것이죠. 예.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목숨을 걸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고 예.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를 믿느냐에 따라 인류 역사가 갈려요. 예. 예. 유물론을 추구했던 한 원래는 신학도 했던 사람인데 예. 원래 크리스천이었는데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네, 예. 유물론이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갔습니까? 맞습니다. 참 이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에, 어떤 분은 예배 안 빠지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 예. 그리고 내가 맡은 어떤 예배 안에 봉사하는 것들 그런 걸 철저히 잘 지켜내는 것, 네. 빠지지 않는 것, 예. 시간 지키는 것,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예배고 예.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본질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본질이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아멘. 여기에 보면은 네. 하나님이 지금 구하신다고 나오죠. 예, 예.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는다고 했을 때 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예, 하나님은 예. 쓸데없는 것을 시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본질, 예. 본질의 어떤 그 사전적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본질은 그것이 그것을 이겨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보통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해요. 예. 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없어서는 안 교회의 본질이요. 예배의 본질이죠 말이죠. 네. 때때로 오늘날 교회가 정말 많은 것을 갖추고 있잖아요. 악기도 그렇고 예, 예. 시스템, 환경, 멀티미디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거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보면 네. 전기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무 밑에서 같이 예배 드린단 말이죠. 악기 없어도. 그런데 네.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 그것은 어느 유명한 예배학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예, 예. 또 어느 유명한 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 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상반절만 읽으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네. 네. 여기 보면 자, 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네. 했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 거기서는 지성소예요.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죠. 네네. 그래서 성막 제도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다 디자인하시고 주시면서 네? 모세에게 이제 내가 이 성막 제도 즉 예배 제도를 너에게 주는 그 가장 중요한 의도 바로 그것이 내가 너와 만나고 즉 예배 가장 깊은 그 네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와 예.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예배의 의도라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예배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질 이 본질을 예. 놓쳐서는 안 되겠죠, 목사님. 예, 이 본질을 놓쳤을 경우에 우리에게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보스턴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예. 미국의 장로교단의 그 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으면 예. 이제 그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가족 집을 오픈해서 파티를 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어서 어느 그 보스턴에 있는 큰 저택을 가진 그런 한 교인이 이제 자기 네. 아이가 예. 이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 오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사이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손님이 오늘 이 파티의 주인공은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깜빡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를. 엄마조차도. 그래서 그 아이를 눕혀놨던 미국 집에 가보면 그 1층에 마스터 베드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를 뛰어가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벗어놓은 외투자락이 그 침대를 한가득 덮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 그 옷자락을 다 헤치고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는 벌써 질식해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예. 이 파티의 그 본질, 이 파티의 주인공인 그 아이를 이 파티를 주최한 그 어머니마저 까마득히 잊고 있던 사이에 그래서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사이 아이는 서서히 죽어갔던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 주인공인 하나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놓쳤을 경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찬양 한 장 듣고 계속 진행을 하겠는데요. 아,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예배사역연구소 이유정 목사님과 함께 예배클리닉 방송 듣고 계시는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세요.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 이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책 있죠? 네, CD도 네. 있고 네. 네,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도연의 음성으로 오직 주만이 이 찬양 듣고 계속 이어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나의 방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김대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오직 주만이 이 곡은 목사님께서 직접 작사 네. 작곡하신 곡이죠. 맞죠? 88년도 대학교 네네. 4학년 때 작곡한 곡이죠. 그러면 이제 당구장 가셨을 그 전이죠? 그때는 뭐 이미 이제 예수님 만나고 네네. 군대 가서 예수님 만나고 네. 네, 신앙이 한층 막 뜨거울 때였죠. 당구장 사건 전, 그 이후네요. 한참 전이죠. 한참 전. 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퀴즈를 드렸습니다. 네. 예배의 본질은 이분을 만나는 것이다. 아주 가장 중요한 오늘 예. 코너 핵심인데 정답은요, 목사님? 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세 분 추첨해서 이제 드립니다. 예. 5704님께서는 하나님입니다. 운전하고 이제 방송 들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배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겠습니다. 하셨고요. 네. 0651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우리 모두 본질을 잃지 않는 네.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고향맘님께서는 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너무나 많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글을 주셨는데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 ARS 데이입니다. 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군요. 예, 이 한 통화 5,000원이죠. 맞습니다.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비용인데 그 짧은 한 통화를 가지고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제 저 북방 지역에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화 부탁드려요. 네. ARS 060-600-1004번입니다. 060-600-1004번이고요. 한 통화 5,000원에 귀한 헌금이 선교 헌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핸드폰 유선전화 다 가능하고요.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만나는 것,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을 찾고 만나는 것. 이것에 대한 여러분 정답 또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한번 이 극동방송을 위해서 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밑거름이 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수요일 날 네. 오전에 계속되는 예배 클리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예. 거기에 계속 집중할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꼭 이 시간을 잊지 말고. 네.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ARS 060-600에 1004번 누르시면은요. 한 15에서 또 10초에서 15초 정도 들고 계시면 삐 소리와 함께 5,000원의 현금 귀하게 입금이 됩니다. 네. 많은 또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또 흘러가지고. 아, 굉장히 빨리 가네요. 시간 빨리 가죠. 목사님의 또 이제 귀한 말씀을 계속 좀 듣고 있는데. 네. 그,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예배자보다 네. 일꾼이 많은 시대라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예,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네. 바빠요. 예, 주일날 교회에서 너무 정신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 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 이후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주방이라든가, 뭐, 네. 식사 준비라든가, 뭐, 교회 학교, 회의, 뭐, 네, 이런 네. 거 정신 쓰느라고 정작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리고 많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예배를 또, 예배 사역자들 요즘 많잖아요. 찬양 사역자들, 네, 네. 성가들 많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봉사하고 있는 그 예배 행위가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는 어떤 음악에 더 치우치거나 또는 어떤 시스템, 어떤 예, 기술, 예. 기능적인 면에 더 치우치는 그래서 그냥 하나의 타성에 젖은 채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사실은 예배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예배자를 찾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꾼을 찾는 게 아니고 잘못 말했어요. 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예배자를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네. 마치 저 공사판에 일손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감독 네네.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배자를 네.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아, 또 한 분 추첨해서 네. 뭐 정답은 발표했습니다만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네, 이러한 글을 또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 한 분 또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또 책 CD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올라오고 있죠. 하나님을 네, 만나는 계속 것인데. 많은 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런 고백들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분 중 또 한 분 추첨해서 책이나 도서, 또 CD, 그 중에 하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네. 이렇게 이런 아침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서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는 이런 시간 가진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네네. 또 기대가 됩니다. 매주 또 다음 주에 네. 네, 또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배사역연구소 이유정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CCMING의 예배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RS 데이 알고 계시죠? 060-600-1004번 060-600-1004번 한통화 5천원의 헌금이 귀하게 선교 헌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백두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